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틀어지고 자주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의 성명.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애국애족의 결단과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분열 사상 처음으로 북남 고위급 정치 회담이 열리고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이 내외에 엄숙히 천명된 때로부터 온 45년의 세월이 흘렀다. 불신과 대결의 장막이 짙게 드리웠던 이 땅에 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7.4 공동성명의 탄생으로 하여 우리 민족은 비로소 자주 통일협 실현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 지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온갖 방해 측정을 짓부시고 거적적인 통일운동은 승리의 좌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북남 순회 상봉을 통하여 재택 발표된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핵으로 하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은 조국 통일 3대 원칙의 구현이고 계승이며 실천적인 발전으로서 7.4 공동성명의 불변의 진리성과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조국 통일을 위한 장구한 투쟁 로정에 금과 옥조와도 같은 민족공동의 선언과 합의들이 재택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의 통일 수고는 성취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남관계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속에 정세는 더욱더 첨예한 전쟁 국면으로 번져지고 있다. 결코 민족의 통일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며 난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슬기와 지혜가 모자라서도 아니다.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의 도장을 찍고서도 그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한 장의 종이장에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떠들며 2개 조선 조작 책동에 광분하고 조국 통일을 위한 귀중한 합의들을 채택하고서도 외세의 조정하에 이를 전면 백지화하며 배신과 반역의 길로 줄다름쳐온 유신 독재자와 그 후예들이 수십 년 동안 참혹한 분열과 고통의 민족적 비극을 지속시킨 장본인으로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극도의 무능과 악정, 매국 배적적 망동으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 패당을 대신하여 남조선에서 개혁을 표방하는 새 정권이 들어선 오늘에도 통일 문제와 북남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진 것은 없으며 따라서 북남관계의 전도 역시 낙관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 민족의 강성과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는 이 시각도 친미 반통일 세력을 동족과의 대결의로 부추기며 조선반도를 기어이 핵전쟁의 불도가니 속에 밀어넣으려 최후 발악하고 있다. 진정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통일 조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원한다면 그 누구나 최악의 파국과 긴장에 처한 북남관계 현실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하며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불변의 기치로 추켜들고 더욱 과감히 일떠서야 한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는 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 45돌쇠를 만난 뜻깊은 이 시각, 민족의 운명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을 안고 북남관계 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온결의 열화 같은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엄숙히 천명한다. 1. 민족 자주의 기치 높이 조국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리는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친미 굴종 세력들을 성스러운 조국 강토에서 더는 살아 숨쉬지 못하게 완전히 쓸어버려야 한다. 조국 통일 3대 원칙의 기둥인 민족 자주는 통일 문제 해결의 핵이며 열쇠이다. 외세에 의하여 조국 강토가 인위적으로 갈라진 지 70여 년이 지나도록 그 절반 땅에 아직도 외세가 군림하여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 결의에게 온갖 재난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통탄스러운 현실은 오직 자주의 길만이 통일과 민족 번영의 유일한 출로임을 응전해주고 있다. 굴종하면 일시적으로 외세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선탁에서 찌꺼기를 얻어먹으며 쉽게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매국 배적적인 그 후과란 천대만대로 이어지고 민족의 이익과 결의의 운명이 칼질당하며 더욱이 이 땅에서 분열의 비극은 언제 가도 끝장날 수 없다. 하기에 우리 결의란 외세 추종과 대미굴종을 일삼으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섬겨바쳐온 매국역적들을 결단코 용납치 않았으며 준엄한 철출을 내리었다. 악명높은 유신독재자의 비참한 최후가 그러하였고 그 뒤를 이었던 군부독재자들과 박근혜 역도의 종말 또한 그러하였다. 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촛불민심이 넘겨준 권력을 제멋대로 남용하면서 친미굴종의 행적부터 새기고 있는 남조선의 현 당국자는 자신도 례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국 통일은 절도철미 우리 민족 내부 문제이며 통일 논의의 상대는 미국도 다른 외세도 아닌 동족이다. 하지만 해결을 기다리는 천사만사를 지쳐두고 미국 상전에게 먼저 찾아가 위대한 한미동맹이 자신의 뿌리이고 그것이 있어 오늘이 있다느니 뭐니 하며 온갖 추태를 다 부리다 못해 미국의 승인이 없이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느니 대화를 해도 미국의 승인하에서 하겠다느니 하고 떠들어대였으니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상전의 눈밖에 날까봐 그토록 가슴 조이고 미국의 생각과 옷박자가 날까봐 그처럼 극력 조심하며 미국과 다른 걸음이 될까봐 제 땅에서도 살얼음장구를 걷듯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자들과 마주 앉는다 한들 무슨 말이 통할 수 있으며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손잡고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열백번 정권이 교체되고 누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든 외세의전 정책이 민족 우선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 한 숙미 4대의 쿠테가 민족 중시로 바뀌지 않는 한 기대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찾게 되는 심각한 교훈이다.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켓 맹주국으로 그 지위가 급상승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정의와 불의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세계를 바로잡아 나가는 동족의 무진막강한 힘과 촛불의 대하로 극악무도한 보수 정권을 갈아엎은 남녘의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외세 옷자락에 매달리기 마련이다. 온 결의는 재심을 믿고 민족 자주의 기둥을 바로 세울 때만이 비로소 통일의 대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자각하고 남조선 땅에서 친미굴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그래야 북남관계 개선의 길도 열리고 통일의 찬란한 여명도 밝아올 수 있다. 2. 평화적 통일의 근본 원칙에 도전하여 무모한 군사적 망동으로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와 핵전쟁 위기를 몰아오른 내외 호전광들의 책동에 단호한 철출을 내려야 한다. 평화는 조국 통일의 필수적 전제이고 평화 통일은 민족의 절박한 요구이다. 하기에 북과 남은 7.4 공동성명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을 무력 행사에 의거함이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한다는 원칙에 엄숙히 확약하였다. 그러나 전 조선에 대한 병탄과 아시아 재패를 노린 미국의 침략적인 전쟁 전략과 그의 적극 추종한 역대 남조선 집권자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 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는 엄중히 위협당해 왔으며 결의가 갈망하는 평화적 통일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다.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일일 천추로 갈망하는 결의의 염원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조선을 극동 최대의 화약고로 동족을 핵으로 위협하고 공갈하는 핵전쟁의 전초기지로 전변시킨 괴뢰 호전광들은 파렴치하게도 저들의 만고 죄악은 덮어두고 걸핏하면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걸거든요 긴장 격화의 책임을 전가해버려 가진 발악을 다하고 있다. 동족을 겨냥한 핵전쟁 각본까지 치밀하게 짜놓고 각종 첨단 핵전략 자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정세를 일촉즉발의 상태로 몰아가는 미국에 대해서란 평화의 사도라고 추어올리고 침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동족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서란 한사코 위협과 도발로 매도하며 제재니 압박이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야말로 조선반도 평화의 본말을 전도하고 평화 통일 자체를 부정하는 후한무치한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진짜 도발은 동족을 전향하여 감행되는 미국의 쉼없는 핵공갈이며 진짜 위협은 우리를 반기하는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의 핵전쟁 연습이고 악착스러운 제재이며 고강도의 압박이다. 바로 우리의 강력한 핵억제력은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결의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며 그것은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은 외세의 핵전쟁 기도에 말려드는 순간 차려질 파멸적 후과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임의의 시각에 미국의 등 뒤에 소낙비를 쏟아붓듯 정의의 불세례를 안길 수 있는 억제력을 마련해놓고 온갖 원수들의 눈깔도 파먹을 만큼 정밀한 파격력까지 빈틈없이 갖춘 상태이지만 조국 강토가 전쟁의 불구름에 휩싸이고 온 민족이 전란의 참화를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에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이다.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핵 폐기가 아니라 침략자 미제가 모든 살인장비를 걷어가지고 제소굴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평화 통일의 첫 걸음은 남조선 당국이 동족을 겨냥한 총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화답해 나서는 데 있다는 우리의 경고를 똑바로 새겨듣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민족 대단결의 거적적 흐름을 가로막는 대결과 적대의 악패를 단호히 청산하고 온 결의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7.14 공동성명에 명시된 민족 대단결은 조국 통일의 강력한 추동력이며 통일강국 건설의 원동력이다. 북과남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수십 년 동안 존재하지만 민족적 공통성과 공동의 리익을 앞세운다면 단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얼마든지 통일의 동반자로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남 사이의 대결이 오늘과 같은 극단적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겉으로는 화해를 떠들면서도 속으로는 흡수 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악무도한 체제 전복 책동에 미쳐날뛰어온 괴뢰 보수 패당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온갖 인간 쓰레기들을 긁어모아 동족을 모의하는 각종 비방종상과 인권모략 소동에 내몰고 반공화국 제재 압박에 피를 물고 날뛰다 못해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노린 특대용 국가 테러 범죄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아온 박근혜 패당의 죄악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악귀는 천벌을 받았지만 아직 그 잔당들은 살아남아 의연히 동족 대결의 토끼를 내뿜으며 민족적 화해와 탄압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동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할 이유로 될 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 주장과 리의 관계가 민족이 단합하는 데 장애로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다. 하지만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이러한 선의와 노력은 외면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외세와 손잡고 민족 공동의 재부나 다름없는 동족의 핵무력과 잊지도 않는 금어선 인권 문제를 걸거들며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고 있으니 북남 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온 민족의 대단결에 통일의 지름길이 있다. 8천만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면 분열의 장벽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통일의 길을 집요하게 가로막아온 외세란 닥쳤던 개신세가 될 것이다. 내외 분열주의 세력이 최후 발악할수록 더욱 굳게 단결하여 자주 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리란 우리의 의지와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민족을 중시하고 나라의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하게 나선다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 것이지만 친미 4대와 동족 대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역과 매국의 길로 가리는 자들과는 추호의 타협도 용서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국 통일 3대 원칙과 그 구현인 북남 공동선언들을 일관하게 들어지고 온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자주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데서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북과 남 해외에 온 결의는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의 기치 따라 거적적인 통일 대진군을 다그쳐 나감으로써 이 땅 위에 강성 번영하는 통일 조국을 하루빨리 일도 세워야 할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7월 4일 평양.